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찬송 28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SPM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6절 7절 말씀은 이제 그동안 1절부터 며칠 동안 상고해 보았는데 1절부터의 말씀을 정리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아주 귀한 단어들, 정말 귀한 단어들이 많죠. 어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또 1장에 보면은 특히 부르심, 택정하심, 사랑하심 이런 단어들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됩니다. 부르심, 택정하심, 사랑하심 이런 단어들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단어들만 생각하면 불러주셨다, 택정하셨다, 사랑해 주셨다. 이 단어들만 생각하면 우리는 거저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얻었습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했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고 또 우리 자신이 마음껏 누려야 될 큰 자부심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해 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육체, 이 몸의 흔적을 가진, 어떤 흔적을 가진 부류들은 군인이거나 혹은 뭐 종, 뭐 다른 말로 하면 노예이거나 또 아니면 어떤 신전의 헌신자들,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여러 신전들이 많았죠. 거기에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그 몸에 이렇게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에 있는 어떤 표식으로, 흔적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외침은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은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시켜서 누군가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주 자신 있게 확신에 찬 그런 기쁨의 외침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확신 있게 기쁨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몸이지만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을 밝히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신분을 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성도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우리의 신분은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깊은 그런 우리의 신분에 대한 표현입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주의 것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온전히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 귀한 신분의 의미 상실의 실체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현실에서 느끼시는지요. 제가 신분의 의미 상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라는 이 귀한 신분의 의미 상실의 실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그 아무 직분이 없는 그러한 신자들을 부를 때에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신분의 실체를 정말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정말 성도님, 성도님 할 때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예? 뭐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괜히 기분 나빠하고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다. 어떻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지도록 애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애써야지 훗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화로운 가운데 주님과의 이 긴밀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세워주셨으니 이 귀한 성도의 신분을 잘 잊지 않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잘 기억하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사도 바울의 축복 인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으로 그 내용은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요 평강입니다. 바울의 인사말에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한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은혜와 평강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의 총체적인 표현이 은혜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저것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모든 것의 총체적인 표현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받은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 상태, 누리는 어떤 누림의 표현, 이런 것들을 평강이라고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들이 은혜요.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 평강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뭐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딱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미리 아시고 온전히 공급해 주심이 축복입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인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제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는 길을 준비하고 또 예배의 삶 속에서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또 넘어졌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